사멸은 아니오고 모른 채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길면 3년 짧으면 1년 잠깐만 당신 곁을 떠나 있는 것이라오 외로워도 참고 살아요 그리워도 참고 살아요 아 돌아갈 그날까지 아니오고 모른 채 있는 것은 아닌 줄 알지만 길면 3년 짧으면 1년 잠깐만 당신 곁을 떠나 있는 것이라오 외로워도 참고 살아줘 그리워도 참고 살아줘 아 돌아